2016년 국제 로인의 날에 점한 기념 토론회가 9월 29일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연료자 보호연맹 중앙연회와 연관단위 일꾼들, 시내 공로자들과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유엔 인구 기금, 세계 보건 기구, 유럽 동맹 협조 대표부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들에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 속에 로당 입장하고 있는 우리 연료자들의 모습에 대한 소개와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 정책과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통보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 연료자 문화예술협회 성원들의 예술 소품 공연과 미술 작품 창작 활동 모습을 보았습니다.